강의 안에 미전도 종족 부분을 보시면 발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미전도 종족 다섯 단어이기 때문에 음절이 다섯 음절이라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전도 다음에 한 번 쉬고 종족을 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 발음이 안 되셔가지고 처음부터 틀리세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릴 때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미전도 종족은 아마존의 눈물의 조회족이 아니다. 미전도 종족은 부시맨이 아니다. 미전도 종족은 오지의 부족이 아니다. 미전도 종족은 지금 현재 주류 종교 세계권에 살고 있다. 미전도 종족은 무슬림 민족이다. 미전도 종족은 힌두교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은 대도시에 주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저께 정리를 했어요. 세계 시대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기독교 아군 진영이 선교 전략을 수립하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가지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새로운 안약을 사서 성령의 안약으로 눈을 뜨지 않는 한 족속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땅덩어리 중심으로 지리적인 개념 중심으로 선교를 봐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통계 현황이라든가 세계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률에 비한다면 통계적으로는 세계 복음화 운동이 끝났어야 된다. 교회 숫자에 비해서 3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한 사람만 선교사만 파송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없어졌을 거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기독교 아군들이 중복 투자, 빈익빈 부익부로 비전략적으로 아군들을 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의 2011년 현재 90%의 선교사들이 오픈된 지역과 지역교회가 이미 강한 그런 선교지, 그런 국가와 지역에서 복음화된 종족들을 통하여서 선교사의 90%가 포진하고 있고, 또 기독교 선교의 헌금들, 재정은 98%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98%의 재정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토착교회가 없고 복음화되지 못한 unreached, 접근하지 못한, 도달하지 못한 그런 민족에게는 단 2%의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2011년 역설적인 선교계 현황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오늘 실제 부분에서는 처음에 서양 선교가 지난 200년 동안 이런 것들을 반성했는데 한국이 이런 것들을 90년대부터 어떻게 실천해왔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요즘 선교 훈련 받는 것 가운데 무슨 훈련이 있냐면 선교의 네 가지 관점을 가르쳐주는 훈련이 있어요. 그 네 가지 관점의 첫 번째 안목을 구비해야 될 것은 선교의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라. 이런 중요한 거는 쓰셔야 돼요. 다 아신다고 생각해도 쓰셔야 돼요.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라. 첫째인데요. 그 선교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관점은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에 참여하는 선교. 그 선교의 동기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가 자아를 실현한 거나 교회가 땅끝까지 팽창한다거나 기독교 제국을 완성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선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아마 어제 오늘 계속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어제 무엇을 강조했냐면 복의 근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의 빙점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 아까 김승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14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느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은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민족의 방언으로 민족 의상을 입고 자기가 자기다운 것을 증거하면서 그 민족이 백합국 같은 민족이든 들국화 같은 민족이든 코스모스 같은 민족이든 호박꽃 같은 민족이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규모와 크기와 경제력과 군사 대국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를 가진 2만 4천 개의 민족 구성원들, 2만 4천 개의 종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자기 민족 언어를 가지고 자기 민족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 민족 의상과 전라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으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기다움, 그런 자기다움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선교다, 주님이 바라시는 거다, 이런 말을 어저께 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강조점이었다면, 성경적인 관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될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운트다운 10에서 무엇을 세시면서 해야 되냐면 역사정신의 회복입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와 무슨 역사? 역사정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역사성 있게 살아라, 역사의식을 회복하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사적인 유산과 계승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데이비드 보쉬 선생님이,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았던 네덜란드계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남아프리카가 흑백 분리가 엄청나게 유명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 데이비드 보쉬라고 하는 신학자가, 선교 신학자가 반성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면서 흑백 그런 분리운동 가운데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주류민족의 입장에서 흑인들이 네덜란드계의 그런 패권과 헤게모니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살고 있는 동족 흑인들을 분리하는 불가촉 천민 집단처럼, 마치 인도 사회처럼 그런 불평등한 역사 현실과 그런 것들 속에서 이분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보쉬 선생님이 세계를 향한 증거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역사 정신에 대해서 회복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지나간 날의 위인들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난장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한 뼘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지난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수종들기 위해서 새벽별 보기 운동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작년에 온누리교회 선교 25년 리서치 팀장을 맡아서 3개월 프로젝트로 수행하면서,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일산사랑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선교사이기도 하고. 근데 온누리교회 선교 25년 어떻게 달려왔고 무엇을 계승하기 원하는지를 작년에 두란노 선교사님들 선교사 대회할 때 전체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오늘 이번에 카운트다운 여러분을 선교적인 초대로 청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대청 중심으로 이러한 선교적인 대회들이 역사 속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대회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환 선교사님과 김창옥 전도사님, 도육한 목사님들을 위주로 해서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온누리교회의 개척부터 함께 해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이 역사적인 장소를 여러분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성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한국 교회에 대한 역사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까 데이비 보시 선생님이 지나간 위인들은 우리보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시대와 역사정신에 대한 것들이요, 굉장히 탁월한 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퇴적물 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 유지하고 계승해야 할 것도 있는 것들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선교 주제의 특강들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제 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배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근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상관성이 있는가?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의 복음이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의 중요성은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땅끝에 서 있기 때문에, 시대의 종말에 서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선교의 역사적인 우선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선교 한국이, 제가 선교 한국 1기 출신이거든요. 1988년에 제1회 선교 한국 대학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 88년부터 지금 2011년인데요 87년부터 사역을 해서 지금 24년째입니다 한국 나이로 48살입니다 한국인은 나이를 말해야, 그리고 아마 또 소속을 말해야 이런 부분들이 더 친밀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와 달리.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뭘 말하고 싶냐? 여러분 후배들 세대에서는 선배들을 디딤돌로 해서 한국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역사 정신을 계승해서 좀 더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달픔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선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돼주고 싶고 보호막이 돼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1세기 시대를 여는 수문장으로서, 저희들 같은, 저는 위인이 아니에요. 저는 위인이 아니지만 하용조 목사님이나 새벽벌복이 운동을 했던 수많은 위인들, 그리고 무명의 거대한 위인들, 주님의 나라를 개척했던 오늘이 오기까지 그 위인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 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 위에 앉아있어요. 자기가 난장이어도 상관없어요.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통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못 가는 미래가, 모세가 죽어야만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시기 시작한 것을 감사하세요. 남은 과업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은 30%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69억의 인구 가운데 23억이 미전도 족속으로 토착 교회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들이 사역의 우선순위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이 23억의 인구는 8천 개의 자기네 민족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8천 개의 민족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지 않으면 꽃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불러줄 때만 그들이 꽃이 된다고 말했어요.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가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개척적으로 그들을 뚫어야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말했어요. 세 번째로요, 지금 문화적인 관점과 전략을 수립하라,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지금 다문화 시대예요. 다종족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뭐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이 다종족이 섞여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시대 환경이 변했어요. 이슬람교도들 들어오지 마세요. 힌두교도들 들어오지 마세요. 힌두교 문화랑 우리랑 달라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문화의 유입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문화들이 바로 우리 옆집이 선교지로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눈뜨지 않으시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다문화 시대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면하신 새로운 도전이고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영적 전쟁에 속한 것이냐, 문화적으로 보여지는 복음이 어떤 것일 것이냐,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서 이제는요, 저희들 안에서는요, 기독교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30%면은 주류 종교였어요. 불교도들 있어요, 한국의 주류 종교로. 근데 이제는 기독교,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 내에서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일면도 있고, 종교적인 일면도 있고, 영적인 측면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앞으로 힌두교인도 한국 문화 안에서 생길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피지에서, 남태평양 피지 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피지 안에도 인구의 이동이 엄청 많아지면서 피지가 인구 80만의 섬이래요. 근데 인구 80만의 섬에요, 30만의 인구가, 80만 중에서 30만 명이 인도인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에 사탕수수, 그 하와이의 농장으로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인력이 수출됐었거든요. 그게 하와이 이민, 미국 디아스포라 이민의 1세대들은요, 가난해서 이민 간 겁니다. 못 살겠어서 이민을 간 겁니다. 몸으로 노동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노동 이민을 하듯이 그런 것과 똑같았는데,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 피지로 사탕수수 농장에 직업을 위해서 불가촉 천민들을 보냈어요. 섬으로. 근데 그 섬에서 살다가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가지고 지금 30만 명이 됐어요. 인도 사람 30만 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힌두교를 믿어요. 이해가 되셨죠? 원래 피지 원주민들이 있었고 지금 인도인 30만 명, 제2위의 인구가 인도인이고 3위의 인구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은 아프리카까지 가 있으니까. 피지, 바누아투 이런 데도 지금 전부 다 소규모 구멍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에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전방을 다 개척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오늘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전방 개척 선교,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맨몸뚱이로 두식두식 들어와가지고 막 페인트 장사하고 있고 식당하고 있으면서 벤처로 살고 있어요. 모험으로 돈 벌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서 피지섬이 종족 구성이 인구가 하나라고 하는 피지 땅덩어리를 보면 우리가 안 보이지만 중국인 그룹, 인도인 그룹, 차이니즈 그룹, 차이니즈 그룹이나 중국인 그룹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세계가 보이죠. 우선적인 사역 대상이 내가 누구일 것인가가 보이죠. 근데 그거는 문화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화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지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피지 사람도 오시오, 인도 사람도 오시오, 중국인도 오시오.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온누리교회 안에 연예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가정예배나 소그룹 형태의 장애인 모임이라거나 일본인 예배라거나 연예인 예배라거나 왜 청년 예배라거나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직업적으로, 유사 동호회 이렇게 비슷하게 민족과 종교와 자기 계층에 맞는 맞춤식 예배가 존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복음이 서양 양코베기 종교로 비치는 거예요. 중국인 그룹의 필요가 다르고 인도인 그룹의 필요가 다르고 인도인 그룹들은 자기네끼리도 카스트 때문에 안 모이잖아요.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인도에다가 그동안 선교사들은 교회 세워놓고 센터 세워놓고 다 모이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인간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람어 방언으로, 몫으로 구체적인 삶의 정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느 나라 국가의 어느 나라 사람으로 평균 이하의 가난한 계층으로 오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선교사들이나 지역 교회가 내려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 내에 중앙 집중적으로 일본인 예배, 중국인 예배, 무슨 예배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들을 섬기러 일본인답게, 일본인에게 일본인답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고 중국인에게 중국 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가야 되고 금기시하는 것들, 태국인을 섬기기 위해선 태국인을 이해해야 하고 이게 문화적 관점을 수립하라. 이거는요, 일반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상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국의 SK연구소나 삼성연구소나 각 지역연구소들은 일찌감치 아프리카연구소라든가 브로건연구소라든가 중국의 우르무치에도 연구소라든가 각각 달라요. 지역연구소마다 달라요. 근데 기독교가 통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통복음.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문화적인 경계에 대해서 이해해라. 그것이 종족이 주는, 미존도 종족 선교가 주는 세 번째 포커스였어요. 네 번째, 전략적인 관점을 회복하라. 세계 선교 과업에 있어서 영국이 선배였었고 미국이 선배였었고 한국은 후발주자예요. 개신교 선교만. 개신교 선교 이전에 카톨릭이라고 포함되는 예수회의 선교라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한국은 더 후배예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이미 선배들이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고민하신 것이 자기네가 비전략적이었던 것을 고민하시면서 증거하신 게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말했죠. 미전도 종족 선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하는 거냐면 이 세계 선교 현황도 보지만 주요한 것은 선교의 명령을 수종 들고 있는 우리를 현황조사한 거예요. 선교의 명령을 수종 들고 있는 기독교 교회를 통계하고 조사해 보니까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있나 연구하고 조사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90%가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믿는 종족들을 대상으로 질적인 사역을 전개하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더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질적인 성숙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회가 상관이 없더라. 그리고 기독교 자원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있는 국가에서만 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오시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안 가더라. 기도와 자원은 더 안 가더라. 비전략적이었다. 이래서는 세계 복음화 23억의 인구는 영원히 미도달인 거구나. 이미 통계적으로는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비전략적인 아군의 배치로 말미암아서 중복 배치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신학교와 지도자 훈련은 중복되고 있지만 교회도 중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체 복음화는 완성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키포인트예요. 이게 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새롭게 덧붙이기도 하고 정리이기도 해요. 이제 오늘은 각각의 사례들을 지난 90년대부터 이러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네 개의 키워드, 역사적인, 시사적인, 전략적인, 문화적인 걸 가지고 한국에서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럼 많은 것들을 이제 스킵할 건데 이제 이걸 보시면 지도 부분으로 갈게요.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지도 부분으로 가면 제가 어저께 선교 정탐,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는 199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90년, 2000년, 2010년, 한 20년, 21년 됐잖아요. 한국에서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됐어요. 전략적으로. 온누리교회가 25년 됐다고 그랬죠. 26년 됐다고 그랬죠. 온누리교회는 처음부터 미전도 종족 선교를 채택을 했어요. 전략적인 관점을 채택을 했어요. 선교 집행부가.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선교로 온누리교회 선교가 평가를 받아요. 장점이에요. 이런 선교 정탐도 온누리교회가 많이 갔어요. 아울리치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 갔어요. 선교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탐사 여행. 미전도 종족은 미답지잖아요. 미답지죠? 알려야 되죠? 미전도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 팀을 이루어 전략적인 사역과 교회의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조사 활동을 정탐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리서치 여행이에요. 연구 여행이에요. 이 연구 여행에서는 도시에 대한 정탐도 가능하고요. 그 사역할 대상에 대한 정탐도 가능하고 이 사역 대상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그런 정탐 여행이에요. 이 정탐 여행의 방법으로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작년에 이제 이런 선교 정탐에서 한국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면서 특화된 부분이 리서치 영역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기존의 선교계, 한국 선교계 안에 연구라는 영역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조금 아까 김승호 목사님 그랬죠?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게요? 엄청 많이 다쳤어요. 우리 부지런하잖아요. 빨리빨리에다 부지런하잖아요. 중국인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중국인은 맘만 뛰잖아요. 근데 한국은 빨리빨리잖아요. 또 중국분들이 한국 보러 우리 보러 냄비라고 그러잖아요. 냄비 근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문화가 다르지만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 한국 안에서 2030년까지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가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을 등장시켰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세대들은요 죽으나 사나 미전도 종족과 전방개척 선교 2030년까지 선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한국 교회의 우선 배치 지역으로 선교계가 선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2000년부터 2005년 리서치를 통해서. 그동안에 서양 선교의 8000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한국에 선교를 해왔는데 저희들 같은 리서치의 집단이라든가 양질의 선교사들 가운데 전략정보 네트워크 선교사라든가 선교 현지를 조사하고 통계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것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선교의 파트너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12권역, 전방개척 12지역보다 전방개척 12권역을 선정했어요. 그 전방개척 12권역이 첫 번째가 동남아 무슬림 권역이에요. 이러한 키워드가 주는 시사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지금 한국 내에서 이미 기업이나 시장이나 개인 학교에서는요. 동남아 무슬림이라든가 인도 차이나라든가 이런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학습을 조금 알아요. 개념이. 근데 기독교 선교계에서 모르는 게 우리 강의의 수준이 이슬람 선교 전략, 불교권 선교 전략 이래요. 지금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이슬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천의 얼굴을 가졌어요. 불교도 하나가 아니에요. 인도차이나 불교가 다르고요. 중국 불교가 다르고 일본 불교가 다르고 한국 불교, 조금 아까 이 세 나라는 대승 불교예요. 동북아 불교예요. 티벳 불교가 달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전략을 수립할 때 이슬람권 선교 전략할 때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가 좋아하죠. 도대체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는데 전략가들을 양성할 때는 큰 덩어리만 붙잡고 큰 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슬람권 선교 전략을 30년 전부터 노래 부르는데 지금 후배들한테도 이슬람권 선교 전략이라는 총론을 가지고 말을 전하면 개별적인 각계 전투에서 이겨서 빨리 적들을 해체시켜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그렇게 해야죠. 전략을 수립할 때요. 언제까지 총론을 가지고 할 겁니까? 비전략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진도를 나간 게 무슬림의 세계에는 동남아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말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부인을 기억하세요?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여러분 세계 최대의 무슬림은 중동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 제1위의 무슬림 국가는 인도네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 있다고요. 근데요, 동남아 무슬림은 두 개를 더 알아야 됩니다. 인도라고 하는 지역 연구와 차이나라고 하는 지역 연구가 이 말부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살기 위하여. 이 세계화 시대에. 여기에 화교 집단들이나 인도인 집단들이 인도네시아의 힌두교 사원, 힌두교의 영향과 인도의 영향과 이런 많은 말레이시아의 인도의 영향과 중국의 영향과 브루나이 똑같죠. 이런 많은 부분들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전략적으로 유사할 수 있고 차이니즈 그룹들이 교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활용한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왜 이런 말 괜히 하겠습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략과 배치와 어느 것이 기독교의 아군인지를 알면 동남아 무슬림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중보기도로부터 여러분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요 이런 지도가 없어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려운데 뭐 전략적인 개념, 문화적인 개념, 여러분 기도는 우리 모두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10년 전에는 이런 지도가 없었어요. 이 지도 하나 만드는데 1년 반 걸렸다고 어저께 얘기했죠. 12권역 지도 만드는데 저희들 야근 작업하면서 만들었어요. 사명으로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죠?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거 하나 저거 지도 다 채우는 거 그 위치 따다가 붙이는 거 사진 한 장 구해가지고서는 OMF 단체, 김승우 목사님 계신 OMF 단체, 중국 복음 선교회 단체, 각각의 유관 단체들한테 사진 좀 주세요. 그 민족 사진 좀 주세요. 종교 사진 좀 주세요. 협력을 구해야 됐고, 요청해야 됐고, 네트워크 해야 됐고, 이 안에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어요. 선교예요. 이제는 여러분 역할 뭔지 아세요? 한국 선교계 선배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 사세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돈을 쓰세요. 식사하는데 3만원, 5만원 애인하고 데이트하는데 10만원 명품 브랜드 옷 사줄 수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3만원짜리 13장짜리 지도 사세요. 단체 선전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기에 중요한 관문 게이트웨이 시티들이 어떤 것이고 이 도시의 필요가 무엇이고 내 마음에 가져오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오셔서 이 나라들을 축복하고 풀어주세요. 이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종족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도하세요. 동남아 무슬림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레반트,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라크가 이슬람의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바그다드, 초창기 이슬람의 세계 역사 무대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제일 처음은 메카와 메디나지만요, 실제로 이슬람 전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슬람의 상징적인 도시는 바그다드예요. 근데 지금 그 바그다드가 찬란한 문명 위에 섰던 도시가 폐허가 됐어요. 예전에 바그다드는요, 지금 미국 뉴욕 저리가라예요. 전 세계의 중심에 바그다드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 문명의 한계와 인간 문명의 바벨 같은 것을 바그다드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희는 축복해야 돼요. 바그다드가 주님의 새 예루살렘 도시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그루터기로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운동들이 전개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보다 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선교 정탐과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작년 저희가 10월에 제가 하는 짓이 이런 지역을 돌면서 리서치하는 거라고 그랬죠. 선교 정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추천을 받았어요. 한국 선교계 지도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선교 정탐을 한 달 동안 각각 42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을 선교 정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와 전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선교계 지도자들과 선교 현장 대표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추천들이 북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의 시대다. 한국이 그동안에 예전에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 반도 위주의 선교를 해왔다면 이제 먼 열방으로도 아프리카 외교통상부에서도 강조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강조합니다. 그런 거라면 아프리카 안에 사하라 이북 지역이 무슬림권 99.9%가 이슬람교도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알리고 미전도 권역이기 때문에 가장 미전도 권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와 주세요. 청탁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처음 알았어요. 북아프리카 마그레브라고 부르는 거를. 저에게도 이름이 불려져서 북아프리카 마그레브가 된 거예요. 원래 저는 중국 선교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티베트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도에서 이슬람 여기를 갈 때요. 어디 간지 아세요?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를 갔어요.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를 갔는데요. 이 안에서요. 모리타니아는 모로코의 식민지 같아요. 중국 안에 있는 티베트 같아요. 옛날에 한국, 일본이 식민지 제국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게 모리타니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런 거였는데 모리타니아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못 말했어요. 이 부분에서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와 튀니지와 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작년 10월에 갔다고 그랬죠. 저희가 막 돌아오고 나서 튀니지 혁명이 발발했어요. 제스민 혁명이. 저희들이 그 땅에 가서요. 저기 비제르트라는 거 보이세요? 비제르트라는 게 튀니지 위에 제일 꼭대기에 지도상으로 위도와 경도상으로 비제르트라는 게 제일 높은 지점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튀어나온 거야. 실제로 저희들이 그곳에까지 올라갔어요. 무슨 곳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땅밟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튀니지에 땅밟기 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뛴대요, 거기서. 그 해당 선교사님들이 튀니지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튀니지가 정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우리 왜 팽이를 정이라고 한다면 팽이 모양 여러분 굴려보셨죠? 팽이가 삼각형, 역삼각형이라면 이 튀니지가 약간 그렇게 생겨서 알제리와 리비아를 깨는 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었죠? 지금 여러분 성령 축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뛰었어요. 기도하면서 뛰었어요. 근데 뛰었는데요. 비제르트에서 뛰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튀니지가 나라는 작지만 북아프리카의 5개국 마그레브 권역 안에서 이 5개 국가들이 알제리아와 리비아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로서 균열이 일어나고 이 땅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거쳐갔던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었을 거고 아울리치 왔던 팀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요 저희가 오자마자 튀니지 제스민 혁명이 발발했어요. 모든 것에 우연은 없다. 저희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세상의 신문은 민주화가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고 이것이 뭐 빵을 위한 복음이냐 이것이 복음에 유익할 것이냐 이 일들이 오히려 복음을 그 기회가 민주화 시위가 이것이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냐 시사적인 평론들을 하지만 시사적인 평론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요. 소련이 해체되고 났을 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것과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고 났을 때 각각이 지방화, 민주화, 중앙아시아 분리독립국가들 나타났을 때 복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읽으라고 말했죠.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파도들은 지금 아라비아권과 아라비아 반도권과 북아프리카를 흔들고 계시는 거 느끼시잖아요. 작년 올해에 거기를 균열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체제를 변동시키고 계시잖아요. 중국 선교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모택동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4인방이 잡히고 나서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라고 하는 체제를 오픈했을 때 더 이상 공산주의로 못 살겠다. 체제 내부를 개혁하자, 개방하자. 외부의 유입 문을 열어놨을 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변동, 사회적인 변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의 호기입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